27일 남조선의 천주교 정예구현 전국사재단이 당국의 야수적 포갑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려 하는 괴뢰 패당의 흉심을 까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